나도 날 잘 몰라. What's up? 아, 흥탄소년단. Oh yeah. What's up? What's up? 아, 흥탄소년단. Turn it on, man. What's up? What's up? 아, 흥탄소년단. Ah yeah. 흥탄탄, 흥탄탄. That's me. 흥탄소년단. 새벽 달이 질 때까지 아 완전 신나. 가슴 따윈 집에 가지 어린이가 네가 은지 혹은 박시라도 상관없어. 눈치 따윈 빨리 저게 나죠. 흥이 난다. 여기 못하라니 어깨춤을 보인다. Let's ride, go with me. 저 위 정상들이 보이지. 일상의 상을 안 할 거에 난 이상해 지지. 정상의 상태로 정상에 못 가요 baby. 흥흥 시동은 됐고 흥흥 속도는 됐어. 다 바라봐라 오늘은 미칠 거야 말리지 마라. 가라 가라 싫은 놈들 집으로 떠나라 나라. 음악이 흐르는 순간 난 미쳐버릴 것 같아. 맺힌 듯한 나의 도끼 내 맘대로 다 하고 싶어. 나 건들지 좀 마라. 난 맏형이지만 no, no, no. 나를 갖고 놀지 마. No, no, no. 뭐 어때 어때 난 좋게 좋게 좋게 좋게 okay. Okay. Yo, 내 이름은 위 있어 내 집 앞에 있지. 야야야 스탑. 아이 죄송합니다. 자 골라 골라 허식이 골라 희망이 형 때문에 시간 가는 줄을 몰라. 과거로 지나보가 지기 작아져. 오늘은 내가 졸래 미니 많이 멀. 헛소리 하지 마라 아키 발로 뒷담화 생각 그만하는 치 발로 너를 이 발로 물어 피 말려 중국어로 치 발로 음악이 흐르는 순간 난 미쳐버릴 것 같아. 여기 모여라. 아, 예! Yeah. 흥탄 사람 더 있나? 다 들어보더라. 내게 묻지 마. 나 원래부터 이랬으니까. 나도 널 몰라. 처음부터 끝까지 난 아니까. Sing it! Yeah, 나도 날 잘 몰라.